사람들 날 보고 what a player. 여기도 거기도 full of haters. I'll live my way and I'll be like da da da da da da. Say what? 매일 똑같은 하루 난 지쳐. 거짓뿐이사. Don't look back, can't stop it. No, I can't stop it. 오는 게 날 미치게 만들어. 숨이 막혀. 벗어나고 싶어. 더 이상은 못 참아 난 이제. Do it like, do it like. We only live once. 끝까지 달려 we moving on it. 이제 everyday and any day don't have to do that work. 우리 맘대로 달려볼까 멈추지 마. 어디나 그냥 내버려둬. 그냥 hustling and hustling 한 번뿐 인생. 어깨 안은 널 잘 봐. 중요한 걸 잊지 마.